lucky, I'll get lucky. 진심이면 everything's gonna be okay. 어떻게 벌써 왔나봐. 잠시만 기다려줄래요? 혼자 있을 때 훅 들어와. 정신없이 날 흔들어놔. 지금 이 땅 널 위한 showtime. Making your thing, thing. 울리면 매일 찾아와줄래. 기가 맞출래. 그냥 돌다 깜짝 늘어버릴걸요. 버릴 테니까